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조국해방 전쟁 승리 68세 점에서 베루 깔랴오 일보사에서 상장들을 드렸습니다. 백두산 촌출비인들께 드리는 상장들을 전달하는 행사가 11일에 진행됐습니다. 백두산 촌출위인들께 드리는 상장들을 사장 겸 책임조필이 베루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장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장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짚으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선대 수령들의 사상과 위협을 계승하시어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아가시는 기억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상장을 수여해드릴 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글이 씌워져 있습니다.